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청봉악단 공훈국합창단 합동축하공연이 8월 29일 평양의 사이온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최룡래 동지, 김기남 동지, 김숙일 동지, 김능호 동지, 박태성 동지와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비서가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관현악과 남성합창, 중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여성독창과 중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경음악 전선행 열차, 남성합창과 여성중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